큰 고래 작은 고래 함께 노는 동해 바다의 돌고래, 그것이 우리 한국의 목표다. 아무래도 인구가 적으니까 돌고래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. 그냥 큰 고래 해뿌리지 뭘. 밍크고래도 있고, 그죠? 흰수염고래도 있고, 또는 뭐 모비디크도 있고 있는데, 뭐 큰 그냥 고래. 우리도 고래다. 우리도 고래다.